to the E to the Y to the A N G 아 뜨거 언제나 붉게 타오르지 여자들은 내 몸에 내 노래에 울어 Slow jam 아니면 dance 넌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돼 겁내지 말아 넌 가리면 돼 워낙에 한짝이면 돼 yeah. 오늘 밤 우린 타 롤러코스터 right 안전벨트는 없어 넌 그냥 내 옆자리면 돼 멈추지마 baby don't kill my vibe 이대로 가 지금 좋으니까 T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날 따라와 yeah Yeah, yeah, yeah. 사운드 일어난 광고파인 것처럼 미어봐라 발목파인 것처럼 발짝 건듯이 흔들어 다 같이 노래 불러 이니까 화제 조심 물은 좋으니까 걱정 말고 so body moving We party ain't so hard 춤추면 부러질 것 같지 What it is so far 다시는 찾아올 것 같지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려 그제 일처럼 내일 일은 다 지워버려 남의 일처럼 다 같이 jump jump jump 마치 거무줄 load Ladies bump bump bump Shake shake it for me 멈추지마 baby don't kill my vibe 이대로 가 지금 좋으니까 To the left to the right 그대로 날 따라와 yeah 아 yeah yeah 사운드 일어난 광고파인 것처럼 미어봐라 발목파인 것처럼 발짝 건듯이 흔들어 다 같이 노래 불러 Baby, one, two, step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내 두 손 놓지 마, don't run, boo. 세상을 가져다 줄게, jump, boo. Hey, DJ.